50 languages. 64. 64. النافي رقم 1. 부정하기 1. 부정하기 1. لا أفهم الكلمة. 저는 그 단어를 이해 못 해요. 저는 그 단어를 이해 못 해요. لا أفهم الجملة. 저는 그 문장을 이해 못 해요. 저는 그 문장을 이해 못 해요. لا أفهم المعنى. 저는 그 뜻을 이해 못 해요. 저는 그 뜻을 이해 못 해요. المدرس المعلم 선생님 선생님 أتفهم المعلم 선생님을 이해해요? 선생님을 이해해요? نعم أفهمه جيدا 네, 잘 이해해요. 네, 잘 이해해요. المعلمة المدرسة 선생님 선생님 أتفهم المعلمة؟ 선생님을 이해해요? 선생님을 이해해요? نعم أفهمها جيدا. 네, 잘 이해해요. 네, 잘 이해해요. الناس 사람들 사람들 أتفهم الناس؟ 사람들을 이해해요? 사람들을 이해해요? لا لا أفهمهم كما يجب. 아니요, 잘 이해 못 해요. 아니요, 잘 이해 못 해요. الصديقة 여자친구 여자친구 ألديك صديقة؟ 당신은 여자친구가 있어요? 당신은 여자친구가 있어요? نعم لدي صديقة. 네, 있어요. 네, 있어요. الابنة 딸 딸 ألديك ابنة؟ 당신은 딸이 있어요? 당신은 딸이 있어요? لا ليس لدي ابنة. 아니요, 없어요. 아니요, 없어요.